구할 세번네 연주 두알 사이에 본네 백팔 염주 마디마다 님의 모습 담겼으니 님에게 드리올 제 풍경소리 허공에 울려 퍼지네 홀로 앉아 108번에 잊으려고 두 손 합장하고 두 눈 꼭 감아도 속옷에 묻힌 정을 어디에서 풀겠는가 달빛 말이 서럽게 난 감사네 알 길 없어 이리저리 헤매이다 이 밤도 지새